마 자꾸 물어보지 마 그런 미소는 어디서 배운 거야 갑자기 떠온 것 같아 왠지 어리모르네 뻔한 걸 자꾸 말해 뭐해 뻔한 걸 자꾸 말해 뭐해 뻔한 걸 자꾸 물어 뭐해 내 맘은 그래 뻔한 걸 자꾸 말해 뭐해 얼굴에 딱 서 있는데 왜 괜히 틀어지고 그래 예뻐 죽겠네 빛나는 사이을 느끼려 하지마 다른 이들과의 차이를 네가 뻔해 보이는 애들과의 조인을 원치 않아 그냥 좁혀 너와 나의 사이를 하이로 하이를 느껴 하늘의 다이브 언제나 그랬듯이 난 침대의 바이브 나날이 너 위에 살아 모든 걸 줄게 다 담아 너와 대한 둘이라면 어딜 가든 할리우 귀찮게 적당히 반짝이는 게 이상하게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었네 네 손가락에 닿기 원보던가 어설프게 치더라 딱 맞아 하필이면 왜 또 내 손에 같은 게 있네 그렇게 쳐다보지 마 뭐가 궁금한 거야 그런 목소린 어떻게 내는 거야 갑자기 좋은 것 같아 너 때문에 지겠네 뻔한 걸 자꾸 말해 뭐해 뻔한 걸 자꾸 말해 뭐해 뻔한 걸 자꾸 물어 뭐해 내 맘은 그래 모든 것 태워 파이어 너 위에 나는 다이러스 내게 중독된 두 깊숙인 퍼진 바이러스 누가 나 살려 거짓말은 못 감춰 That's right 너 때문에 숨막혀 그렇게 쳐다보지 마 자꾸 물어보지 마 그런 미소는 어디서 배운 거야 갑자기 더운 것 같아 왠지 열이 오르네 뻔한 걸 자꾸 말해 뭐해 뻔한 걸 자꾸 말해 뭐해 뻔한 걸 자꾸 물어 뭐해 내 맘만 그래 뻔한 걸 자꾸 말해 뭐해 얼굴에 딱 서 있는데 왜 괜히 돌아지고 그래 예뻐 죽겠네